안녕하세요. 정원에 만나요. 오늘 금요일 차무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이제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때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더 늘거나 하나요? 이렇게 좀 뭐 요즘 뭐 감기라든가 좀 이렇게 많더라고요. 주변에. 예, 아무래도 환절기가 되면 예, 감기도 많고 뭐 비염도 많고 천식도 많고 이제. 환절기 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네. 예, 몸이 그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아. 예, 이런 병 예, 질환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뭐, 뭐 차가운 물 갖다 뜨거운 물 갖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뭐 예, 땅구멍인가?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은 이제 환절기 때 제일 많이 나는 게 감기. 네, 그렇죠. 비염, 천식 이런 게 다 호흡기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질환보다는 호흡기 질환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기후 변화에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장기가 예, 폐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폐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면역력이 약하다 아. 이런 사람들이 환절기 때 이제 폐 기능이 이게 기후 변화에 대처가 늦어지니까 네. 이제 그런 질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지금 무사히 잘 지나가고 있거든요. 아, 지금까지는 아, 주변에서는 많이 걸리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전보다 지금 뭐 체력적으로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게 아니고 저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또 다른 요소가 예.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체력적인 거랑 이제 면역력이랑 아주 차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는 않은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체에 이제 기를 인체에 있는 기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육체적인 근육을 쓸 수 있는 기하고. 아. 오장육부를 움직일 수 있는 순환시키는 그런 기하고 크게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아 다른 거군요. 예, 그러면 일정이. 체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오장육부 기능까지 같이 떨어지 꼭 같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헬스 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렇죠, 네. 속은 아주 엉망인 경우도 많아요. 아 전에 한번 럭비 선수 아, 네, 네. 한번 왔었는데 이 친구는 근육이 진짜 이 사모아 사람이라서 네. 이 신체적 능력은 정말 피지컬이 예, 그냥 예, 최강이더라고요. 흑인만큼 예, 좋은 체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네, 네. 흑인만큼 좋은데 예, 속은 이제 많이 망가져 있는 망가져 있죠. 속과 속이랑 외부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따로 분리를 해서 이해 예, 근데 볼 수 서로 영향을 주죠. 서로 영향을 주는데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아,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아직 좀 궁금한 편이었었어요. 아, 오늘은 이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예. 네. 여기서 이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예. 왜 세상을 대신해 주셨네. 사님, 아 눈을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번 주였나 지난 주였나 이제 제가 원래 자주 듣는 편이긴 한데 잘 잘 때도 잘 못 잘 때도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빨갛냐고 할 때가 있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잠을 못 잤으면 잠을 못 잤을 때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을 많이 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 좀 관심이 좀 생겨서. 예,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중의학에서는 눈은 이제 간이랑 연관을 지어요. 아 간이요? 예, 예. 아. 그래서 눈을 보고 진단을 할 수 있는 눈 이제 홍채 진단 이제 홍채 진단하고 좀 틀리죠. 이제 눈의 색깔 뭐 이런 거를 보고 어, 진단을 하기도 하고 예 우선 예, 눈은 이제 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충혈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허혈과 실혈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피곤할 때 네. 충혈이 된다는 얘기는 허혈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눈이 항상 촉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눈이 촉촉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음적인 부분, 음양 중에서 네. 음적인 부분이 충족한 상태예요. 아. 근데 피곤하다는 얘기는 음이 부족해서 피곤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도 있지만 양인 열이 너무 많아서. 아, 음이 충분하지만 양이 그거에 비해서 너무 예, 높아서 아. 열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실혈인 거고요. 네. 음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뜨거워진 거죠. 아. 그러니까 뭐 냄비를 예를 들면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는 거하고 네. 그냥 냄비에다 바로 가열하는 거라고 많이 그렇죠. 당연히 많이 틀리겠죠. 네. 그러니까 눈도 항상 촉촉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물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네. 물이 다 증발된 거예요. 아, 예, 증발돼서 허혈이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허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피곤해서 생기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허혈로 봐야 되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쉬어주면 네. 예, 이 몸에 그러니까 수분이 네. 충분히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과하게 움직이면은 아무래도 엔진도 계속 예, 돌다 보면은 네. 냉각수 과열.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냉각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열이 생긴죠 열이. 아 네네. 그게 과한 열인 거죠. 예. 그래서 눈 같은 경우에는 예. 대부분 충혈이 있다 그러면은 허혈을 먼저 의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것도 얼마만큼 붓냐,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리고 붉는 부분이 어디에 편중돼 있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 아 편중이라는 건 눈동자. 네, 눈동자의 흰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흰자에서 어느 일정 부분이 더 많이 하냐. 좌측이냐 우측이냐 좌측 우측 중에서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아 그럼 또 다른 예 거기에마다 이제 오장육부 거기에 배속돼 있는 오장육부가 있는데 아 네 거기에도 예, 영향을 예 그걸 또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되죠 아 그렇군요 예 뭐 그러고 기본적으로 흰 눈의 흰자 위는 이제 폐를 상징하거든요 아 그래서 몸에 열이 생겼다는 얘기는 과한 열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게 다른 장기에서 시작이 됐더라도 결론적으로 폐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폐가 뭐, 굉장히 민감한 부분 곳이네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외부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장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외부를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죠, 바로 공기가 연관되는 아마 예 오장 그러니까 폐 심장 뭐. 비장 간장 신장 이 다섯 개 중에서는 유일하게 폐가 이제 외부에 연결돼 있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뭐 위 소장 대장까지는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기 때문에 예, 그 육부는 육부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장육부. 예, 오장육부인데 육부는 예, 바깥이랑 연관이 거의 다 돼 있죠. 몇 가지 장기를 제외하고는. 네. 예. 그래서 폐는 되게 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뭐 오행 이론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환자를 접하다 보면은 이제 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네. 예,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아 약간 연관이 있는 바로 예, 이제 오행 이론에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 이론상으로는 큰 네. 저기가 없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끼쳐요. 근데 보통 예, 신장은 물을 상징하고 폐는 금을 상징하거든요. 금이라는 거는 금, 뭐, 그러니까 쇠, 금속 같은 거네. 예, 예, 예. 그런데 예, 예,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이 이 폐를 폐에 수분을 공급하는 게 문제가 생겨요. 아, 예. 뭐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활유나 아까 말씀드린 냉각수. 아, 쉽게 이해하실 건데. 네네. 예. 폐는 예, 폐는 일을 과하게 하면 열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공급되는 물이 적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폐가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90%까지도 다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항상 두 개를 같이 조화를 시켜야지 치료가 더 빠르게 되는 거를 예,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많이 해봤어요. 예. 그럼 이제 다시 눈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눈이 이제 충혈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또 눈이 뭐 터질 것 같아라는 표현할 정도로 네. 막 그 충혈이 심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이제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럴 때도 있었어요. 몇 번. 네. 그런 것도 이제 충혈이 이제 점점 세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러는 건지 결국에는 충혈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눈에 막 터질 듯이 막 통증까지 있으면서 네. 붉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실혈 진짜 열이로 인한 인한 경우에요. 네, 그 정도 되면 진짜 눈에서 열이 난다는 걸 느낄 정도로 네, 어떤 사람들은 눈에서 광선 나올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네, 들어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뭐랄까 충혈이 됐는데 충혈이긴 충혈인데 이 충혈이 눈에만 충혈된 게 아니고 네. 이 머리 전체적으로 다 충혈이 생긴 거예요. 아 보이진 않지. 내가 나는 모르지만 그렇죠. 안쪽에서 그러니까 뭐 두통 충혈만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아프기도 하지만 두통도 같이 올 확률이 높고요. 뭐 좀 멍하다거나 뭐 예예예 예,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나 혈이나 자연계도 마찬가지지만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찬 건 내려오고 네네. 하면서 대류의 순환이 계속 돌잖아요. 네네. 인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순환이 있는데 기 순환과 혈의 순환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눈이 막 터졌듯이 아프다, 머리까지도 아프고 막 눈도 막 터질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기가 위로 올라가게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혈이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기와 혈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건 기가 먼저냐 혈이 먼저냐를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있고요. 네. 어쨌든 결론은 올라간 것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니까 위로 몰린 거예요. 몰리면은 기도 그렇고 혈도 그렇고 이 머리 쪽에 몰리게 되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이 아프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올라간 거를 내려줘야 되죠. 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발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아 발이요? 네. 아, 뭐지 자극을 줘가지고 네 발을 마사지를 해서 강한 자극을 주면 침도 결국에는 강한 자극이거든요. 네, 저번에 예. 말씀하셨던. 예. 네. 그러면 머리로 기나 혈이 정체돼 있어서 안 내려가면 이 반대쪽을 먼 쪽을 이렇게 네, 먼 발끝을 마사지를 해줘 강한 자극을 주면 이제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지? 막 사람들이 몸이 찌뿌둥하다고 할 때 뭐 발 마사지도 받고 그러는 것도 발 마사지도 예 그렇죠. 예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발 마사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리를 많이 써갖고 피가 다리로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반대로 머리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발을 마사지를 해주면 순환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죠. 머리 마사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해도 발만큼 강한 자극을 주기가 힘들고. 그렇죠. 예예. 예. 저는 이제 그때 너무 이제 심해가지고 눈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얼굴에다가 막 눈 쪽에다가 막 찬물도 막 세수도 해가지고 하고 막 일부러 차가운 거 막 대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될 건 없죠. 근데 그거죠. 달구어진 냄비에다가 네. 예. 물 조금 부으면은 증발하고 말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차라리 달구어져 있는 불을 끄는 게 달구고 있는 그 불을 끄는 게 더 근본적인 처리 방법이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예. 임시 방편으로 그냥 예, 그렇죠. 그런 임시 방편인 거죠. 아.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두통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은 열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는 오히려 뭐 귀끝이라든지 네. 예, 이런 거를 사혈요법이죠. 사혈을 해서 네. 그 피를 조금 내면 아, 예. 일종의 구멍을 살짝 내주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그를 열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은 고열 때문에 심하면 뇌성마비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모들이면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함부로 이렇게 피를 내려고 하면 아니요. 아주 살짝 내는 거고 효과가 즉시 나타나요. 아. 그러니까 아기들이 보통 뭐 39도 이상 올라가면 위험하다. 40도 네. 올라가면은 안 되죠. 예. 뇌가 뇌세포가 죽거든요. 굳어버려서 굳어서. 이제 옛날에는 방법이 많이 없었고 병원 시설도 안 됐고 이래서 그런 경우로 예, 뇌성마비가 많았었는데 예, 그 만약에 열이 고열이 오르고 해열제도 안 들고 이럴 경우에는 이 귀끝이라는 예, 게 위 뭐 아래 뒤에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은요. 네.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접히는 예, 부분. 예. 그 부분을 바늘로 살짝만 찌르면은 피가 나와요. 피 살짝만 나올 정도만. 예. 아. 너무 찌르 애기니까. 네. 예,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살짝 그냥 손 따듯이 살짝 톡 건드려도 그때는 이미 귀고 머리고 다 완전히 꽉 압력이 꽉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만 예, 해도. 살짝만 해도 아마 원하는 만큼 피가 나올 거예요. 아. 예. 그런 식으로만 해도 병원에 안 가도 응급 처치는 가능한 거죠. 그래도 이제 좀 심한 그 정도 손을 쓸 정도면 그래도 병원을 일단 하더라도 예, 그 병원은 뭐 갈 수 있으면 빨리 가는 게 좋은데 만약에 못 가는 상황이 뭐 너무 멀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팁이네요. 예, 그렇죠.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다 알고 계셨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잊혀진 것뿐이죠. 예전에 어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지금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해열제도 있고 안 되면 병원 가서 주사 맞아도 되고. 그렇구나. 네. 아니, 저 주변에서 그럴 분 중에 한 분도 없어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제 둘째가 예전에 폐렴까지 간 경우가 있었어요. 아. 중국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침을 놓고 하니까 네. 열이 오르면 열을 그때 네. 열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 가지 감각했던 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돼 버리니까 폐렴까지 간 거죠. 아. 그냥 감기가 열 동반한 감기였는데 그거를 열만 해결해주고 폐를 아 근본적인 거 해결을 안 해버리니까 예 그렇죠. 폐는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그냥 아. 감기고 열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폐가 폐렴까지 진행 초창기까지 초기 아주 초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깊은 감기죠. 그 진행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예. 응급 처치로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눈이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요? 뻑뻑하다고는 네. 그게 이제 제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물이 없어서 그런 네, 거라고 그렇죠. 느끼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어디가 안 좋은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 눈이 침침하다, 뻑뻑하다. 네. 그럼 다 간에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이요? 예. 간 하면은 보통 생각나는 술. 예, 술도 술이고 과도한 스트레스 아니면 피로 예 피로가 누적된 경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간이 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과일 같은 거. 과일이요? 예. 과일을 많이 먹어주면 좋아요. 특히 신 쪽으로 신 과일. 뭐 레몬 뭐. 이런. 예, 레몬도 좋고 오렌지도 좋고 사과도 좋고. 아. 예, 단 과일 말고 신 과일, 시고 달고 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신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또 신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게 신 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 체질적으로 이제 그게 더 몸에 자기 몸이 맞기 때문에 그게 필요로 해서 예, 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몸에서 필요해서도 그렇게 적응을 하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예, 그렇죠. 어, 예. 뭐 뭐지 뭐 병원이고 뭐 한의원이고 그렇게 가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아파서 가지고 뭐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좋아하는 걸 대부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 네. 뭐 분명히 그걸 이제 좋아하니까 과하게 먹어서 거기에 있는 뭐 영양분이라든가 거기 그렇죠. 뭐가 이제 과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약간 좀 상반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랄까 동전의 양면, 양날의 칼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예 그런 것도 있죠. 아 그렇군. 그 뭐 그래서 우선 필요를 하면은 많이 찾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찾게 되고 어느 정도가 내 몸이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웠으면 몸이 또 어느 정도 또 거부를 하기도 해요. 아. 예. 근데 문제가 이제 몸이 다 필요한 거를 다 채웠는데도 자꾸 땡긴다 이런 거는 네. 아, 식습관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먹고 싶은 거. 그거는 내 몸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입이 그렇죠. 우선 뭐 우선 시고 단 거 입맛이 입맛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매운 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찬고 습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매운 거를 먹어줘야 돼요. 아 가끔씩은. 그래야지 충격 매운 그 강한 자극으로 인해서 몸에 필요한 이제 뭐라 할까 자극을 줘서 내부에 자극을 주는 네, 내부에 자극을 주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그거를 즐겨 먹다 보니까 인이 박힌다고 하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안 먹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과하게 매운 거를 먹으면 오히려 또 폐에 영향을 줘서 아 매운 것도 폐에 영향이 가는군요. 예, 매운 게 지속적으로 폐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아까 필요한 음식을 먹은 거, 네. 그 다음에 먹었다 채워졌는데 거기서 계속 더 먹었을 때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은 얘기인데요. 네. 매운 것도 가끔 먹어야지. 도움이 되지 이거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오히려 폐의 기를 상하게 한다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매운 거는 날려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날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춥고 습이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 매운 거를 많이 먹어줘야 된다고. 그 매운 것을 많이 먹는 이유는 이 추운 것과 습한 것을 매운 것으로 날려버리려고 찾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해지면 날려버리는 게 수분이고 뭐고 다 날려버린 거죠. 그러면 남는 건 건조함밖에 없는 거죠. 그럼 폐는 항상 촉촉해야 되는데 건조해진 거죠. 수분을 너무 많이 날려보내서. 그래서 오히려 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계속 또 이상한 대로 또 가긴 하는데. 네, 예. 근데 이 매운 것도 폐가 먼저 상하기 시작하면 그게 간에도 영향을 주고. 네. 네, 궁금한 순간적으로 궁금한 게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맞는 건가요? 예. 그게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에 더위를 왜 먹는지 아세요? 더워서요. 더워서 더위를 먹죠. 네. 근데 그게 밖에는 굉장히 더워요. 네. 더우니까 이 더위를 식히려고 찬 거를 계속 먹어요. 그렇죠. 그럼 찬 거를 먹으면 속은 차고 밖은 더운 현상이 생겨요. 그게 더위를 먹는 거예요. 안 하고 밖에 달라버리니까. 예예예. 예. 그래서 뭐 설사를 한다든지. 아. 예. 일종의 겨울철에 안에 난방 키면은 차 안에 이렇게 서리 같은 거 끼는 것처럼 그런 안과 밖에 달라서. 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어른들은 겨우 여름에 삼계탕을 먹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예. 삼계탕 먹죠. 삼계탕을 먹는 이유가 닭이 원래는 옛날 전통적으로는 따뜻한 음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닭이 아니고 원래는 오리? 꿩이죠, 꿩. 아, 꿩. 예. 그리고 또 뜨거운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또 어린 애들이 이해 못하는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런 것처럼 그 예 오히려 여름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아주 더울 때는 시원한 거를 먹되 가끔씩은 이제 뜨거운 걸로 해서 속을 달래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도 냉면이 원래 겨울 음식이에요. 아이스크림도 겨울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외부의 온도를 뺏기기 네. 보호하기 위해서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던 땀구멍이 막힌다든지 네. 해서 몸 모든 게 다 응축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몸에 열이 조금 있던 사람이면은 그 내 외부에서 차단됐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발산을 못하기 때문에 몸 안에 꽉 차있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식히기 위해서 동치미를 먹었고 냉면을 먹었던 거예요. 냉면이 겨울 음식이었다는 건? 옛날에는 예, 겨울 음식이었어요. 아니 뭐 동치미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니 뭐 냉장고가 없었으니까요. 밖에가 워낙 추워서 밖에다 내놔서 찼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예, 찬 음식을 가끔씩을 먹어줬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이열치열이랑 같은 네, 원리가 되겠죠. 가끔 농담을 야, 추울 때는 차가운 걸 하는 거야. 이열치열 바꿔서 냉자 써가지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 솔직히 뭐 뉴질랜드만 그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계절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네, 여름 아니면 겨울 네. 네, 이렇게 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먹거리들이 예, 여름에 에어컨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 있고 이래서 옛날만큼까지는 이게 딱딱 정확하게 나눠지진 않는데 어쨌든 뭐 이열치열은 그런 뜻으로 옛날에 쓰인 거죠. 아 그럼 아니 제가 다 맨날 이렇게 자꾸 딴 데서 그러긴 하는데 다시 눈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다래끼? 네. 한국에서 이제 다래끼라고 이제 예, 많이 다래끼, 하는데 예. 정확한 명칭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뭔지도 많은 잘 사람이, 모르겠고 많은 사람이 다래끼라고 쓰면 다래끼죠. 이제 쉽게 솔직히 저는 그런 걸 안 걸려봐서 뭔지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눈을 막 이렇게 가리고 있고 뭐 전염된다고 하고 막 쳐다보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기도 네. 하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드름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무좀 다 마찬가지지만 서양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감염증이잖아요. 외부에서 온 세균에 의해서 네.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런데 그러면 예, 뭐 그냥 또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외부의 세균을 내 몸 어딘가에 생긴다 그 얘기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외부의 세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피부병 뭐 다 마찬가지예요. 무좀도 마찬가지고. 네. 그 무좀이 왜 생겼냐? 그 부분에 무좀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진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다래끼 같은 경우도 대부분 눈이 쉽게 충혈되는 사람이 다래끼를 걸려요. 저는 충혈은 잘 주다는데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서. 네, 아니 그 확률적으로. 아. 그리고 뭐 특히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소화 기능이 항진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비위 중에서 비장에 열이 생기면 다래끼가 생겨요. 다래끼가 정확히 어떤? 눈꺼풀 위 눈꺼풀에 제일 많이 생기고요. 이렇게 뭐가 나는 건가요? 이렇게? 종기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아, 고름이 생겨요. 아. 붓고 아프고. 예. 그렇구나. 그래서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이 아마 매립종인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 눈 주위에 충혈이 생기고 충혈이 생기니까 세균의 감염이 쉬워지고 그래서 감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염증 반응이에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초등학교였나 중학교 아무튼 그때 어렸을 때 막 이제 감염된다고. 네. 그러니까 다리끼 걸린 애를 쳐다봐도 걸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예. 애들끼리나 그러죠 뭐. 나 그래서 실제로 감염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만약에 비슷한 증상이 비슷한 몸 상태가 있는 사람이면 감염이 되겠죠. 아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도요? 아니면은? 예. 아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면 더 쉽게 감염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 그 바이러스가 더 많이 있을 테니까. 아.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몸이 다 차요. 막 덜덜덜 떨고 막 몸이 다 찬 사람들이면은 아무리 그래도 걸리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그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그게 어딘가에 피부에 닿아서 감염을 시켜야 되는데 네. 감염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땅이 얼어져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씨가 발악 안 되겠죠. 그럼 찬 사람들은 또 안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꼭 찬다고 해도 몸 전체가 차지만 눈 주위에 만약 열이 있었다, 그러면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면역력도 마찬가지예요. 면역이란 얘기도 이 원래는 역이라는 건 돌림병이에요. 돌림병을 막을 수 있는 힘이라는 그래서 면역력이라고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옛날에 역병이 돌았어요. 돌림병이죠. 네. 돌림병이 돌았는데 다 걸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돌림병이 무서운 거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이 다 걸리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고 그걸 그래서 면역인데 내 몸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 안 걸리는 거죠. 병에. 그게 면역인 거죠. 아. 예. 근데 다래끼나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래끼인지 뭔지 그거는 눈에 그냥 눈병 걸린 건데 왜 그게 전염이 되냐 해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된다. 네, 전염될 환경이 되는 데는 전염이 될 수 있죠. 저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만졌다가 자기도로 만지면은 그렇게만 없는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뭐 꼭 그런 경우가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굉장히 약한 종류고요. 아. 옛날에 뭐 한동안 저 어렸을 때는 눈병이 많이 돌았어요. 네, 눈병 이야기 많이 아폴로 많았었어요. 눈병 뭐 이런 거. 아, 네, 들어봤어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여름이 때 많이 걸리는데 다 같이 수영장을 갔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 같이 수영장을 갔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그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유명했던 아폴로 눈병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죠. 아. 그럴 경우에는 뭐 한 반에 뭐 반 이상의 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걸리면은 네. 학교 오면 안 된다고 막 그랬어. 예. 네. 그런 거는 이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맞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눈병 걸리면은 막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다고 반에 한 사람이 걸렸다고 해서 전체가 다 눈병 걸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긴 하죠. 그 사람은 굉장히 면역력이 강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눈이 이렇게 뭐 자주 충혈당하거나 자꾸 뭐 눈병을 자주 걸린다 그러면 시력도 같이 감퇴가 될까요? 아무래도 눈병하고 식욕하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식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죠. 간에 열이 너무 심하고 간에 예, 그럴 경우에 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이제 자주 충혈도 되게 오고 눈이 이제 열이 막 하면 나 이러다가 이게 눈 이렇게 막 시력 나빠지는 거 아니면 막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게. 시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뻑뻑하고 충혈이 자주 된다는 얘기는 간에 원활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혈액 공급, 영양 공급, 뭐 수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가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예, 영향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봤던 것 중에서 이제 충혈로 터진 이제 눈 안에 있는 핏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충혈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눈이 원래 하얗게 이게 예. 그 눈동자가 하얘야 되는데 이제 그게 깔끔하게 안 돼서 이제 다시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그렇지 않나요? 아, 예. 그런가요? 그러니까 충혈이 있고요. 이 실핏줄이 터지는 경우가 좀 틀려요. 아, 다른 건가요, 그러면? 그냥 빨간 경우는 이제 그 혈관이 충혈 말 그대로 혈관이 꽉찬 상태 그걸 충혈이라고 하고요. 터졌을 경우는 충혈이 아니죠, 이미. 혈관이 터져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실핏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빨갛다. 이거는 그냥 충혈 상태. 그 실핏줄이 터져버리면요. 그 실핏줄, 이렇게 실같이 보이지 않고 그 주변이 약간 점처럼 전체가 조금 큰 점이 생기죠. 작지 않은 점들이. 이제 그건 이제 터진 경우인데, 그몸 안에 어디서 상처가 났다고 해서 그게 계속 남지는 않거든요. 작은 그렇긴 하죠. 것들은. 작은 것들은 이제 몸 안에 세포들이 그다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예.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뭐, 눈에 공을 맞다든지 싸우다가 눈이 눈 터지도록. 쳐져서 피가 있어도 그거 다 없어지잖아요. 하얗게 약간 색깔이 변한다고 이제 저는 들었어가지고. 어지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없어진 게 맞죠. 만약에 그거를 그한번 터졌던 게 계속 남는다.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안과인가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눈동자를 하얗게 하는 무슨 시술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안 돌아오는 게 맞나? 진짠가 보다 했었거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쉽게 충혈되는 사람들 위해서 치료법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이제 눈이 간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더라? 순대에 보면 이제 간을 먹으면은 간인지 눈에 도착하고 당근? 당근, 네. 그뭐 그거는 좀 당근은 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간이 진짜로 순대 간 있잖아요 그거. 네. 그게 동종요법이거든요. 같은 네. 종류의 그 동종요법. 간은 간. 예. 그래서, 빈혈이 심한 사람들이 네. 선지를 먹어요, 소선지. 소선지는 피를 모아놓은, 그쵸, 굳힌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라가요. 빈혈 수치가. 다시 좋아져요. 예. 그리고 간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랑 DNA가 물론 틀리겠지만 골격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간에 있으면 간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서 인체 사람의 성분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00%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뭐 80%, 90%는 비슷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물의 장기가.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위 어느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과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 근데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다 부족했어요. 과하진 못했죠. 예. 네. 과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먹었을 때 내 몸에 부족한 부분이 제일 비슷한 성분을 먹어 섭취를 했을 때 굉장히 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실제로 그게 그렇죠. 아 예. 그리고 뭐 간도 많이 먹었고 심장 콩팥 옛날에는 돼지 부속이라고 해갖고 소 부속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먹었어요. 예. 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먹은 적은 없어가지고. 뭐 순대국도 어떻게 보면은 순대국에 보면 순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뭐 그 안에 이거 그 돼지 부속이라고 해서 내장을 먹을 수 있는 내장들이 다 들어가요. 뭐 그래서 이제 순대국 같은 경우에도 뭐 몸이 아주 안 좋은 허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순대국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고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눈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력이 생각이 네. 들잖아요. 네. 병도 병이지만 시력 아무래도 눈이 나빠지는 것 뭐 네.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번 좀 살짝 정리를 좀 해주세요. 눈이 좋아지는 법. 좋아지는 거 아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이러면 많이 나빠진다 뭐 해야 깊이 해야 될 거 아니 해 하면 좋은 거 이런 거. 예, 뭐 우선 본인이 눈 쪽에 자주 충혈되고 네. 건조 자주 건조하고 침침하고 이런 게 있다면 우선은 내 눈에도 문제가 있고 눈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예, 눈이 시력이 떨어지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혈액 공급, 충분한 수분 공급,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해줘야지요. 아 지금 말씀하면서 순간 생각되는 게 그 눈 주변인지 눈구덩이인가 이런데 무슨 안마 네,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론은 아까 같은 얘기예요. 자극 주는 자극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눈이 있으면 눈까지 연결돼 있는 혈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혈관도 있을 거고 신경 시신경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내 몸이 영양분이나 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눈에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이게 눈까지 가는 혈관이 막혔다거나 그쪽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마사지를 안마를 해준다는 얘기는 막힌 거를 뚫어주고 잘 안 통하는 걸 잘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무로 따지면 나무 잎이나 가지를 흔들어주는 거고 결론은 근본적으로는 우선은 예. 아무리 눈 마사지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혈액 자체가 부족하다 하면은 그 눈 주변만 마사지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 더 좋고요. 예. 우선은 간이라는 거는 피가 저장되는 곳이에요. 피가 제일 많은 장기란 말이에요. 장기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피가 부족하다. 그러면 간이 저장할 수 있는 피의 양이 줄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충분히 눈까지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인공 눈물 네. 같은 거 이렇게 눈이 퍽퍽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할 때 이제 뿌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걸까요? 도움이 안 되진 않죠. 도움이 안 되면은 제품을 팔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우선 인공 눈물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 그냥 단순 식염수. 식염수. 네. 거기다가 뭐 조금 더 추가해서 뭐 어떤 성분을 추가한 거. 심지어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무거나 고르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네, 위험해요. 심하면 백내장, 녹내장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성분을 많이 쓰면 백내장, 녹내장 100%로 와요. 그러면은 그거 쓸 때, 살 때는 꼭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들어간 거는 이 안약을 넣으면 남이 봤을 때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반짝반짝 광이 윤이 난대요. 그래서 예, 그런 제품들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약국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그래도 안에 뭐 들어있는지는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침침해서 인공 눈물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네, 근본적으로 내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지는 건데 그렇죠. 내 몸을 치료를 생각은 안 하고 그것만 그냥 아침 불편하니까 예, 예, 예. 아, 결론적으로 이제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예,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재발도 예. 줄이고 예. 그 아무래도 보호를 하려면 제대로 보호를 하려면 그런 거 같아요. 아, 오늘 또 눈 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딱 주변에서 계속 이제 눈 때문에 그러니까 좀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는데 듣는 분들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눈에 궁금하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 또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